12일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국제대사령이 성명을 발표해서 집단 유인 납치된 우리 공화국 여성 국민들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괴뢰 정부에 요구했습니다.